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8세 점하여 영국, 스위스, 로마니아, 네팔, 기네, 나이지리아, 알제리에서 집회, 토론회, 강연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서 및 사진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전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 주체 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38 분계선은 누가 구웠는가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